흐릿한 기억 하나도 그대가 눈빛 하나로 선명해져 시리도록 아픈 내 맘 나는 여전히 그대만 원하는데 그때처럼 내게 와줘요 I miss you 우린 멀리 있어도 그대만 기다리고 있는 나 열병같이 몰아치던 우리의 사랑이란 날들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 I love you 두 눈에 맺힌 눈물이 가슴에 맺힌 그대를 불러오죠 시간이 지나도 나의 눈은 여전히 그대만 담아내요 그때처럼 날 바라봐요 I miss you 우린 멀리 있어도 몰아치던 우리의 사랑이란 날들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 I love you 처음 내게